빗줄기 하나 없이 숨죽인 밤 어둠 속을 걸어가 홀로 헤매다 내 온몸을 채우던 네 향기 따라 쓰러져가던 시선 끝에 마른 맘을 적셔줄 네가 차올라 허상 속에 너인 듯 멀어져만 가 네가 나를 가둔 나 스미러 속 숨도 쉴 수 없이 아름다워 헤어낼 수 없는 너를 밀었어 눈을 떠봐도 내 손 밀었어 꿈을 깨봐도 내 꿈을 깨봐도